Om Chambala Chalintaya Soha Daya Soha Om Jamka Jalin Daya Soha Om Jambala Jalintaya Soha Om Jambala 자렌다야 소하 옴 잠발라 자렌다야 소하 옴 잠발라 자렌다야 소하 옴 잠발라 자렌다야 소하 옴 잠발라 자렌다야 소하 옴 잠발라 자렌다야 소하 Om Jambala Jalintaya Soha Om Jambala Jalintaya Soha Om Jambala Jalintaya Soha Om Jambala Jalintaya Soha Om Jambala Jalintaya Soha Om Sampara Jalin

Thank you. 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 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 念达雅娑哈。 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嗡赞巴拉，扎连达呀梭哈。 Om Jambala Jalintaya Soha

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嗡赞巴拉扎念达雅梭哈。 Om Jambala Jalintaya Soha 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嗡赞巴拉扎念达雅娑哈